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맹세 모임이 5일 백두산 미령 고향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백두산 3대 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 미령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령 고향집 1호의 답사행군대 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백두산 미령을 방문했습니다.